아스트라티 라지나트타 하드리에트 스웨스리아 리모타 마르사나 알렐 우다마일 문 하드리나 민자발벡두 아마 알파이 노아사 바슈라 월 라지나트 스웨스리아 둘 코리아 월 할카트 스웨스리아 리드라스티 피크라드 주체 바야난 무스타라칸 야마 사비아슈라 민하다샤 이스틴카른 릿 임피라리에트 라메리키아 월 쿠와 다이라 피팔라키아 와 무아마라티알 모아디아 리주무리아티나 월 아티타즈다투 수포란 아라 마릴라이암